8. UBS. Show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온통 음악으로 물들이는 수요음악회입니다. 저희 수요음악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음악가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노래했던 가사에 어떤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 근현대사의 변곡점 사이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아이콘들을 시적 분위기를 반영한 문화적 상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음악가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음악 이야기가 아닌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과거의 메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수요음악회에서는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신나는 노래의 주인공, 바로 리조를 모실 예정입니다. 다들 오늘의 스트리밍 돌릴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쩌라고, 나는 내가 제일 멋있어.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하루에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계신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에게 자존감 챙겨, 나는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음악가 리조. 리조의 노래를 들으면 발걸음이 자신만만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조는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를 곡에 풀어내며 주로 펑키한 리듬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리조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리조는 2011년 밴드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그 후 계속해서 발매한 음반들이 잘 되지 않아 음악계를 떠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리조를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데뷔 12년 차라니. 리조를 늦게 알게 되어 아쉬운 마음만 드네요. 그러던 중 2017년에 발매한 싱글 Truth Hurts도 주목받지 못했었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Truth Hurts가 나온 계기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결국 이 앨범은 리조에게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라는 값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2019년 발매한 3집 앨범 'Cause I Love You'가 평단으로부터 호평과 함께 플래티넘 인증을 받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죠. 2020년 그래미상에서 8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최다 노미니 아티스트가 되며 앨범 상관왕을 입은 무시무시한 리조의 상향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매력적인 가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리조. 그리고 리조의 음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넘치는 자신감과 에너지가 펑키한 리듬과 신나는 디스코 멜로디를 만나 리조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더 잘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또 현대인의 자존감 도둑이라고 불리는 SNS의 만연화. 혹은 역설적으로 힘든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안쓰럽게 생각해 느끼는 자기연민.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 현대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놓듯 너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정신 차려 라고 전하는 듯한 가사가 리조 노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사에 이런 구절이 정말 많은데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Don't say it, cause I know I'm cute. 말하지 마, 내가 귀여운 건 나도 알아. I'll be dripping so much. 내가 내 매력을 너무 흘리고 다니긴 하지. If I'm shiny, everybody gonna shine. I was born like this. Don't even gonna try. 내가 빛나면 너희도 빛날 수 있어. 난 이렇게 태어났어. 노력 안 해도 돼. 듣기만 해도 완전 자존감 업. 리조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리조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메시지가 주로 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리조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무대 등에서 그녀의 손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이런 메시지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남이 바라는 나가 아닌 그냥 온전한 나를 위한 삶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 신나는 노래지만 의미를 되새기며 신중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리조의 곡들 중에서는 인종차별을 비판한 곡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곱씹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리조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 오늘은 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가브리엘 샤넬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과 생각이 기를수록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리조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위로하는 것 같아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아티스트는 시대를 통찰하고 대중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합니다. 또 그 철학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고 다니며 시적 흐름의 상징적 모델로서 대중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죠. 그렇게 우리 시대의 여러 사건과 사고에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LP판이 벌써 다 돌아 끝난 것 같네요. 오늘의 수요마켓에서는 여기서 끝이지만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른 음악가와 함께 찾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